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이 공돌이 그들의 가장 사적이고 주관적인 대화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베이 에어리어, 즉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사적이고 또 주관적인 관점의 썰을 풀어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의 공돌이들과 베이 지역의 공돌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채우고 또 성장해 나가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팟캐스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한글로 베이 공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 팟캐스트를 위해 지메일 계정도 하나 팠는데요. gdrinbayarea@gmail.com입니다. 여러가지 의견 주시고 또 질문도 주십시오. 어떤 의견이든지 경청하고 질문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버클리에 살면서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주땡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소개할게요. 오늘이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이니만큼 섭외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찾기 힘들고 또 몸값 비싸다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김형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제 이름은 김형진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이제 미국 스탠포드에서 석사 한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조인을 했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이제 추천 엔진 관련된 일을 주로 했고요.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1년 전쯤이죠. 1년 전에 메타마크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아까 주땡 씨가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거기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에 제가 뭐 팟캐스트 처음 설명할 때 얘기도 했지만 이 팟캐스트는 이제 한국에 있는 공돌이들과 이 베이 지역의 한국인 공돌이들 간의 어떤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이 팟캐스트에 섭외를 요청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주땡 씨가 애 아버지거든요. 애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걷기 시작해서 저한테 막 이제 걷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육아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정신 없습니다. 딴짓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거 뭐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하고 막 이래도 될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뭐 아주 그냥 일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지금 이 같은 멘트를 지금 한 다섯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사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 최종적으로 귀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자랑스럽네요. 네, 뭐 일단 녹음을 했으니 쇼핑을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겠죠. 디버깅 기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죠? 예, 이제 그 도시 이름은 이제 산마테오라는 도시인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보통 이런 비유를 써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이 베이 에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서울이다라고 치면은 이제 산마테오는 뭐 한 과천 정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네.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정도군요. 지금은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았었나요? 지금 이제 그 과천 산마테오 살기 전에는 더 남쪽 더 변두리 이제 뭐 수원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 되는 이제 마운틴뷰 지역에 살았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서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살기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이사를 많이 했군요. 네. 그러면은 뭐 이사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커뮤팅,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게 좀 시간도 좀 많이 달랐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도 해보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도 해보고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출근도 해봤는데 가장 짧을 때는 이제 그냥 차 운전해서 1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아, 어디로 출퇴근할 때였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마운틴뷰에 있는 링크드인으로 출퇴근을 할 텐데. 아, 마운틴뷰에 살면서? 마운틴뷰에 살면서. 있는 링크드인으로. 네. 그때는 이제 운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제 출퇴근 길이었죠. 그때는 이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했고. 예. 지금은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산마테오에서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과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일단은 그 수도권부터 서울까지를 연결을 하는 이제 뭐 광역 전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칼트레인이라는 이제 지상 기차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광역버스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기차 버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이제 정거장도 좀 띄엄띄엄 있고. 예, 예. 네. 그거를 타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일단 떨어지는데, 이제 그 떨어진 곳에서 회사까지가 거리가 한 3, 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 4km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버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탔고요. 그냥 뭐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한 40분 정도 걸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수리맡겨놔서 제가 못 타고 있는데, 이제 전기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 왜 웃으세요? 그 전동 킥보드 저도 봤는데, 그거 참 타고 다니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네, 저 오늘 게스트를 좀 띄워드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멋있다고 해드리긴 하겠는데, 그게 이제 왜 어릴 때 애들이 양손으로 잡고 한 발을 올리고 한 발로 이제 땅을 그렇죠. 차면서 가는 그런 킥보드인데, 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체력도 힘들고 이제 귀찮고 이런 아저씨가 되어 가니 이제 발로 차는 게 힘드니 이제 전동으로 가자,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 킥보드 맞죠? 저 입장에서는 그것을 타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탈 때마다 아, 이 나는 힒스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힒스터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커뮤팅을 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그걸 타고 가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주변에 자전거 타고 가는 애들 몇 명 있고, 그거 타고 가는 애들 몇 명 있고, 뭐 또 다른 버전으로 전기 스케이트보드도 있는데 그걸 타고 가는 애도 있고. 아,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요? 네네. 근데 참 다른 애들은 되게 구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구려 보이지만 나는 샘플한의 시프터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칼트레인까지 간 다음에 칼트레인을 타고 이제 한 뭐 대략 40분 정도 이렇게 예.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걷거나 버스를 예. 타거나 이제 힙스터답게 전동 킥보드를 타곤 하는 거군요. 예. 아주 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할 때 종로구에 살았었는데, 항상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할 때 그 흔히 지옥철이라고들 하죠. 그 집에서 이제 지하철까지 버스를 타든가 이제 뭐 걸어가든가 한 다음에 지옥철에서 또 한 40분 이제 막 여기저기 치면서 시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걸어서 한 10분 해가지고 회사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뭐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뭐 출퇴근하는 모양새는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뭐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 좀 그냥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또 뭐 10분 이렇게 짧아질 때도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있으면서 좀 짧게 출퇴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출퇴근 시간이 한 10분, 15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은 샌프란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예. 기본은 1시간 걸리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저는 엄청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그 변수가 있는 게,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 당시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와이프의 커뮤팅 길이와 저의 커뮤팅 길이가 둘 다 고려가 돼야 되는 변수였어요. 아, 서로 이제 직장 위치가 다르면 예. 서로 이제 집 위치를 이제 또 적당히 고른다는지 약간 이런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에 다닐 때 와이프는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 회사는 남쪽 뉴욕에 있는 마운틴뷰에 있고 와이프의 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하니까 이제 커뮤팅을 나눌지 독박을 씌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 한쪽이 이제 왕창 길게 가든가. 예.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세일즈포스는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위치에 있고 링크드인은 또 저기 수도권 밑에 있는 그런 지방에 있으니까 그 사이가 한 시간 거리 넘잖아요. 영통과 뭐 강남 정도라고 하면 딱 적당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정도 거리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신혼이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커뮤팅을 길게 독박을 쓰는 대신에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었죠. 아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차라리 커뮤팅을 길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의 웰페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 커뮤팅을 길게 할 테니 설거지를 시키지 말라. 뭐. 아, 그 출퇴근하느라 힘드니까. 아, 예, 그렇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 또 유부남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뭐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니 영어를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 영어가 언제까지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이제 대답하기 좀 애매하니까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한번 줘볼게요. 저는 이제 미국 살면서 개인적으로 한 세 단계로 이제 영어의 어떤 어려움의 쉬움을 이제 가늠을 해보는데 1단계는 서바이벌 단계. 적어도 이제 영어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은 없다. 네, 이게 1단계를 통과한 거고 2단계는 이제 일과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일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영어는 아주 좋은 어떤 미디엄이 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미국 애들과 아주 수월하게 막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막 치고 빠지고 막 이런 재미있는 재치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3단계입니다. 그 무슨 메슬로우의 무슨 욕구 삼각형 뭐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일단 살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뭐 자아실현하고 그다음 자아실현. 사회적 인간이 되고 그렇죠. 네. 어떤 인간이냐는 거죠. 영어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죠. 네. 일단 주관식으로 답변하면 지금도 어렵고요. 영어는 네. 지금도 어렵고요. 이제 서바이벌은 이제 미국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군복무를 카투사로 하기도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썼던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영어 실력의 서바이벌 단계는 사실 영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자기가 할 줄 아는 영어를 얼마나 쪽팔리지 않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 어떤 같아요. 어떤 자신감의 문제가 예. 좀 있군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사실 뭐 카투사 입고 이러면서 좀 많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영어를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 쟤네도 영어 그렇게 잘 못한다 뭐 약간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는 괜찮았고 아무래도 뭐 일이랑 공부 단계는 이제 뭐 이제 사실 서바이벌과 일 공부를 이제 나누셨지만 이제 여기서 학생으로 있거나 직장인으로 있게 되면 또 일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게 뭐 사실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한 지가 이제 시간이 꽤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좀 피곤한 날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아까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네. 내일부터 휴가를 가고 싶은데 괜찮냐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3단계가 사실 이게 굉장히 트리키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3단계가 아까 제가 다시 반복을 제 버전으로 하자고 하면 이제 미국 애들이랑 농담 따먹고 놀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의 직방이군요. 정신을 집중을 해서 놀아지는. 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주땡스랑 저랑 이제 뭐 농담 따먹기를 하고 논다고 하면 그냥 재밌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뭐 힘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적당히 귓등으로 넘겨 듣다가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한 소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미국 애들이 얘기를 하면. 맞아. 집중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귓등으로 넘기고 이제 나 할 말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들고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나중 가가지고 생각해보면 일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예. 네. 게다가 요새는 또 한 가지 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생긴 게 이제 슬랙이라는 이제 그 사내 메신저가 커뮤니케이션 있어요. 툴 같은 거죠. 예. 네.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그 사내 메신저가 생기고 나니까 애들이 24시간은 아니고 그냥 업무 시간 내내 농담과 진담을 섞어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랜덤 채널 이런 데에서 이제 막 농담 따먹기 하다가 또 일 얘기도 또 좀 하다가 그렇죠. 그런... 근데 농담 따먹기 채널에서만 농담을 하면 좋겠는데 엔지니어링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반이 농담이야. 트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참 내가 지금 나 일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저 농담이 미국의 역사에 어떤 것에서 어떤 TV 프로에서 가져온 건지를 내가 또 그것까지 지금 서치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아주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주말에 뭐 무한도전에서 그래, 그렇죠. 뭐 정형돈님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그렇지. 그거를 이제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한번 써먹고 싶으면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딱 이 타이밍에 대사를 딱 쳤는데 이제 나는 그걸 못 알아먹는 거지. 그렇죠. 난 왜냐면 나는 뭐 미국에 뭐 누가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인지도 잘 모르겠고 걔가 왜 재밌는 얘기를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컨텍스트가 이제 미국 애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노는데 끼려면 이제 칼로리가 두 배로 된다. 뭐 이런 사실 거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 있는 한국인이라고 전부 저희 같은 느낌은 아닐 텐데. 네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쪽 문화까지 이렇게 많이 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어디까지나 사적이고 또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딱. 저희 기준으로 아니 모르겠다. 제 기준으로는 네네.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아, 네. 또 주변에 또 안 그런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좀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2회나 3회나 또는 5회 정도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청취자분들께 한 얘기예요. 참 그 얘가 이제 일 얘기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일의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좀 자유분방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먹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제 미국 애들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예. 여기 애들은 막 이제 저녁에 스포츠바 같은 데 가서 예. 막 시끄러운 데서 막 애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참 그 음악도 시끄럽게 나오고 TV 소리 들리고 막 왁자지껄한 소리 들리는 공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대화를 하려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게 잘 들렸는지도 모르겠고 뭐 발음도 썩 좋지 않은데 막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음을 뚫고 들은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 걔네 하는 거. 별로 얘네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 낄낄대는 거야. 아, 나 갑자기 생각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화가 나. 화가 나네요. 아니 참 언어순화 해야지. 아 맞아요. 이게 또 뭐가 재밌는지에 대한 컬처 코드도 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도 무한도 좀 보면 재미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공돌이들 재미 없어요. 이거 셀프 디스크린. 아 어때?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여기도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공돌이들 재미가 없어. 네, 또 이 김영진 씨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참 이 머신러닝,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 이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이 동네에서 또 가장 이제 핫한 분야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시죠. 지금 계신 회사에서 또 직함도 머신러닝 엔지니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그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뭐 강연도 좀 하고 또 이 동네에서도 여러 번 약을 팔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뭘 듣기로는 뭐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사골이 우려날 때까지 계속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정확히 이제 어떤 일을 하시길래 또 이렇게 열심히 약을 팔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사골 국물은 같은데 좀씩 달라요. 고춧가루를 튀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튀기도 하고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사람 아니고요. 예, 그냥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은 이제 아 이거를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타이틀이 이제 링크드인이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타이틀을 겸해서 썼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링크드인에 있을 때 했던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했던 일은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 엔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추천 엔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기준으로 봤을 때 친구 추천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들어가 보면 옆에 이제 너가 알만한 사람들. 예, 예. 그래서 그런 당신이 알만한 사람들 그 추천을 해주는 거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함께 결합돼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줬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저는 주로 이렇게 제 스스로를 언급을 할 때 한 60에서 70% 정도는 모델 만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일을 하고 머신러닝 같은 일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 얘기를 하고 다녔고,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 추천 엔진을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뭐,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애매한가요? 제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도 표현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링크드인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정말 그 제품의 품질이 좋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김영진 씨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지 또 고려를 하는데 또 방금 이제 제품의 품질이 좋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비속어 쓰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나 안 좋나. 깜짝 놀랐네. 네, 좋으냐. 좋은지 안 좋은지, 좋나 안 좋나. 네, 예, 뭐, 이제 떠났으니까. 네. 이제 뭐 제품 품질이 만약 좋으면 이제 제가 잘해서 좋은 거고. 네,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으면 제가 떠나서 이제. 떠나서. 후임들이 말아먹은 거죠. 네, 이 방송은 가장 사적이고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네, 그럼 지금은 메터마크라는 스타트업에 이제 조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어떤 데일리 라이프의 느낌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툴을 써서 어떤 작업을 한다, 뭐 모델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뭐 이런 모델링을 이런 방식을 써서 한다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툴이랑 이런 거 그냥 막 되는 대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뭐 IPython이라는 툴을 많이 쓰고요. IPython이라는 게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웹상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쓸 수 있는 툴인데, 그 또 파이썬의 사이클런이라고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되게 잘 되어 있는 툴킷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거랑 이제 넘피라는 이제 그 숫자 네. 관련된 툴이랑 이제 그런 거 써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하고 있는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거는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모아온 정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뭐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있는 이제 그 텍스트들도 크롤링을 해오고 네. 그 다음에 뭐 이 회사가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오는데 이제 그 크롤링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모바일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를 들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게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크롤링을 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크롤러도 제가 이미 돼 있는 걸쓸 때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에 만든 애가 잘못 만들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크롤링도 제가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크롤링하고 모델 만들었으면 그 모델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게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 부분도 좀 하고 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링크드인에서 일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링크드인에서는 좀더 모델링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 ETL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예. 직접 그 코드를 짠 다음에 올린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모델링 돌려보고 예. 그게 직접 프로덕트에 바로 시핑이 되도록 하는 작업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 아, 참 이게 그각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링크드인에서는 그러면 뭐 이제 좀그 링크드인에서는 그 주로 뭐 하둡을 많이 썼나요? 예, 일단은 링크드인에서는 하둡을 많이 썼고요. 하둡을 네. 많이 썼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하둡,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둡, 저희가 아니지. 링크드인에서는 하둡 클러스터를 직접 날 거를 갖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썼었어요. 이제 뭐 클라우드에라거나 이런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세팅해가지고 클러스터 관리하는 분들은 따로 계셨고,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컨슈머였던 거죠. 커스터머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이제 하둡 맵리듀스 잡을 짜는 경우도 있었고 자바로.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뭐 피그라고 이제 그 지금은 망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나가던 네, 이제 한때 잘 나갔죠. 한때 잘 나가던 이제 뭐 그거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하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 랭귀지를 쓰면 그걸 맵리듀스 잡으로 바꿔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거를 엄청 많이 썼죠. 그러면 그런 하둡 잡을 한번 돌릴 때마다 뭔가 이제 리뷰도 받고 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맨 밑에 인프라를 메인테인하는 부서에서 좀뭐 리뷰를 받다가 까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었나요? 아, 뭐, 재밌는 일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하둡 클러스터가 이제 크게 이제 스테이징 클러스터랑 이제 실제 프로덕션 클러스터랑 두 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뷰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제 뭐, 까이는 경우도 있고, 뭐, 억셉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션 클러스터는 이제 관리를 빡 빡빡하게 하고 스테이징은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고 그랬냐면 6월 달에 인턴들이 이제 3개월씩 이제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인턴들이 막 몰려오면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인턴들이 자기네가 했던 거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클러스터가 느려서 쓰지를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아, 뭔가 스테이징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제 그래프 뽑아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네네. 인턴들이 막 돌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첫 해에는 막 사람들 당황했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아, 다음 주에 인턴 페어가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클러스터 쓰기 되게 힘들 거니까 알아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뭐 이렇게 이제 학습해가지고 그러고 했었습니다. 뭔가 부서 간의 알력이라든지 뭔가 폴리틱스라든지 이런 걸 느껴봤던 기회도 있었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팀의 매니저가 그런 거에서 우산을 좀잘 씌워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치 되게 잘하고, 이제 그 자기 직원들은 좀 정치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거를 좀 굉장히 훌륭한 매니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틱스가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라고 또 폴리틱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되게 굉장히 많다라고. 많은 편일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폴리틱스들이 있다라는 걸 혹시 예로 들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링크드인에서 재밌었던 일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원래 링크드인에 있던 사람이 만든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링크드인이 전통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그룹은 정확하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이 아니라 렐러번스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렐러번스를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관성? 네. 연관성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머신러닝 슬래시 데이터 사이언스 슬래시 인데 엔지니어인 약간 그런 건데 그 두 팀이 사실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파일을 놓고 좀 약간 싸울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중 일부가 좀 이제 그 폴리틱스에서 밀려나가지고 좀 이제 잘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렐러번스 엔지니어 중에 그룹은 좀 이제 잘 됐고 뭐 아무튼 그런 것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사내 정치라고 하면 사실 막 상사한테 아부하고 막 꼬리치고 막 무슨 술상무 뭐 이런 대접하고 뭐 이런 그림이 많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그림일까요? 일단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이제 사실 뭐 회식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저녁 회식이라는 네. 게 없잖아요. 보통 저녁 시간에 회식 안 하고 뭐 점심 때 같이 나가서 그쵸, 먹던지 다 런치 팀 미팅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업무 시간 내에 뭐 4시에서 5시 사이 애매하게 뭐 해피아워 이런 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던지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그냥 파고 들어가자고 하면은 뭐 그냥 비슷한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같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테니스 치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실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해준 얘기인데 이제 미국인 매니저가 있었는데 매니저가 이제 막 아 내가 너에게 오늘 중요한 걸 알려주겠다 네트워킹 기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미팅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 너에게는 커피 패스와 골프 패스가 있다. 네. 커피를 마시든지 골프를 치든지 해야 된다. 아. 그중에 골라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사람이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있나요? 예, 뭐 제 기준으로는 그런 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회사도 굉장히 알고 보면 폴리틱스가 많고 또 링크드인 같이 큰 회사에서는 이제 또 부서 간의 어떤 그런 알력 다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아 그 넷플릭스에서 네. 하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그거 보세요. 정치는 미국이죠. 폴리틱스는 미국 폴리틱스 미국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 그 미드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있는 스타트업은 이제 좀 50명 규모의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는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정치 싸움 같은 게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차이가 커야죠. 결국 이제 그 웹 프로덕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동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웹페이지가 있을 때 그 웹페이지에서 내가 차지한 부분이 얼마나 되냐. 이제 메뉴바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채팅창을 가진 애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제 폴리틱스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계속 만들어서 계속 해야 할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그렇죠. 그런 입장이죠. 야만인들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 국내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 정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한 60-70%는 이제 좀 더 데이터 모델링에 가까운 일을 한다라고 한 것은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을 좀 더 하다가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들을 세우게 새로 배우게 되었나?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약에,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뭐 머신러닝 이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상관이 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그 사용되는 이제 뭐그뭐 통계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게 구현이 이제 실제로 컴퓨터로 돼가지고 그리고 GPU로 돼가지고 이제 구현이 되고 실행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플랫폼이다라는 거지. 그 이론적인 배경 자체는 사실은 원래 통계나 수학 쪽에 뿌리를 좀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는 통계가 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그럼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 1970, 80년대 이 통계적인 기법에서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이름이랑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수학과 통계 쪽인 쪽을 공부를 좀 하셔서 원래 엔지니어링 실력과 합하시면 아주 좋은 패스가 될 거라고 뭐 간단히 조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싫더라. 뭔가 좀 뭔가 짜증이 나더라. 좀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짜증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겪고 있는 이제 문제 같은 게한 가지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계적, 뭐 수학적 그런 이제 네네. 모델적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실제로 프로덕트로 만드는 건 결국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많이 듣는 얘기고,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고 하는 게, 어떻게든 그 엔지니어링적인 거랑 그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뭐 70%, 30%라고 제가 네,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얘기를 거죠. 하고 다니고, 그게 만약에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사이언스밖에 못 하고, 그리고 그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돼 있게 되면, 그럼 자기가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프로덕트의 구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인사이트, 내가 발견한 어떤 결과물이 실제로 프로덕에는 슈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군요. 예.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허무함 같은 게 밀려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엔지니어링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네. 팀 레벨에서 직접적인 엔지니어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스타트업에 와가지고 제가 막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시작부터 끝까지 프론트엔드만 빼고는 다 건드려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김영진 씨가 또더 영전을 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맞는 수장이 되면 더 훌륭한 팀으로 만들 수 있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영진 님이 있기까지 어쨌든 또 뉴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잡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에선 이제 김영진 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뢰 입장에서 이제 회사들한테 이제 똑똑똑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뭐 반대로 이제 또 회사에서는 또 김영진 님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또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편으로 의리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취직을 한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거치는 어떤 통과 의례,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되나요? 예, 그냥 뭐 통상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신기한 점은 일단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요, 미국 회사들에. 그렇죠. 그냥 항상 이제 상시 채용 같은 느낌이죠. 언제나 항상 상시 채용인데, 물론 이제 헤드카운트는 있죠. 어떤 팀이나 어떤 엔지니어링 그룹이나 이런데 이제 올해 안에 몇명 뽑겠다 이런 건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또는 링크드인 같은 데, 인디드닷컴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어떤 포지션을 뽑는다라고 적혀 있고, 이제 그걸 맞춰서 지원을 상시로 하면 되는 게 일단 출발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 레주메가 리크루터 눈에 보여지고 그게 통과되는 데까지가 1단계인데, 그 1단계를 통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레주메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레주메가 리크루터한테 가느냐도 물론 중요하고요. 저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 내부에 아는 사람이 리퍼를 해주면 좀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인터뷰어로서 경험했을 때 바탕으로 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담당자한테까지 내 레주메가 가기가 누군가의 리퍼를 받아서 하면 좀더 쉽다. 일단 얘뭐 전화 인터뷰는 한번 하자. 2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류에서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확률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 네. 확률은 줄어들죠, 확실히.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이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리퍼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고, 하지만 물론 그 뒤에서부터는 누가 리퍼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드밴티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별로 없죠. 네, 전혀 전혀 없죠. 없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다가 이제 레주메를 내고 할때 그냥 가능한 한 많은 채널로 가능한 한 많이 냈어요. 네, 뭐 바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웹사이트 통해서 어플라이 하는 것도 이제 막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뭐 구글 같은 데는 그냥 막 그냥 막세번 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같은 사이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커리어 페어 이런 거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또제 레주메를 이제 그냥 종이로 이렇게 직접 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 커리어 페어에 와 있는 애들이 저랑 간단히 얘기 좀 해보고, 그 종이를 받아가고, 그런 거 때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링크드인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종이로 레저메를 내서. 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아, 건데, 네. 그런 방식도 있고, 물론 이제 리퍼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리퍼 받아서 하는 방식은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앞 단계를 이렇게 통과시킬 확률을 높여준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지만, 리퍼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보너스를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잡을 최종적으로 오퍼를 억셉트 하시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한국에서도 리퍼러한테 보너스를 주는 게 많이 좀 상용화됐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리퍼 굳이 회사 그 회사 갈 거면 그냥 아는 사람 리퍼 받아서 그 사람 보너스 받으면 밥도 함께 얻어먹고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될것 같은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그러면은 뭐막 네. 신기한 방법이 있진 않았어요. 그 인터뷰 그 어떤 절차가 또 굉장히 네, 길잖아요. 예.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단계가 나눠지죠? 예, 그래서 엔지니어를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맷이, 예, 뭐 베리에이션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화 인터뷰를 리크루터가 하는 전화 인터뷰 한 번. 그렇죠. 실제로 이제 테크니컬한 거를 물어보는 전화 인터뷰를 한 번 또는 두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온사이트, 그 회사에 가가지고 네. 사람들 얼굴 보고 하는 인터뷰를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하는 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 그 사이에 이제 그 테크니컬 인터뷰를 한 몇 번 정도 거치죠? 이제 보통 그래서 모든 인터뷰들이 이렇게 1시간 단위 모듈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제 그 모듈은 이제 앞에 10분은 이제 레즈메 관련된 헛소리 뒤에 5분은 이제 인터뷰 E가 인터뷰한테 질문하는 시간 네. 그 나머지 시간들이 실제 그 모듈에서 커버해야 될 테크니컬한 내용에 대한 것인데 전화 인터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번 1시간 정도 단위로 되고 방금 질문하신 그 실제 온사이트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는 그런 모듈이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온사이트 그 캠퍼스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네. 오전에 뭐 한 개 내지 두 개의 인터뷰를 거친 다음에 그렇죠. 점심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점심 먹는 사람도 일종의 인터뷰어라고 봐야 되겠죠. 점심을 먹는 사람을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한 명을 이제 붙여줘요. 같이 네. 이제 먹을 사람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인터뷰어인데 뭐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막 뭐 평가해 놓고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좀 그때는 약간 그 인터뷰이랑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네. 붙여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링크드인 인터뷰 봤을 때 점심을 저랑 같이 먹어준 인터뷰어가 같이 그 스탠포드 다녔던 제가 스탠포드 다닐 때 저희 클래스에서 TA 했던 아. 그래서 이제 안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점심을 먹어주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했을 때는 뭐 그냥 그 리크루터가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그 평가가 이제 좋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터가 날아오는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뭐 좋았다고 나오면은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구두로 오퍼가 오고 리크루터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축하한다 오퍼를 네. 받게 됐다 숫자가 이러이러하다 네. 숫자를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터가 날아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퍼 받은 사람이 갑이죠. 그렇죠.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되는 역전이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나 좀 붙여달라 하다가 네. 이제 붙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 나 다른 데도 붙었는데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절차 뭐 이제 아는 분도 있었을 텐데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자 김영진님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할 시점에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잡서칭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주로 이제 고민했던 포인트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학교를 스탠포드 석사 과정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년이 좀 안 되게 다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번은 인턴십 관련해서 이렇게 잡서치를 할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풀타임을 통해서 잡서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건 일단 인턴십 할 때는 그냥 뭐 아무데나 제발 되기만 하면 그냥 뭐 가겠습니다. 그냥 네. 뭔가 누군가가 들어본 이름의 회사면 가겠습니다. 이래서 그냥 진짜 레주메 아무렇게나 뿌리고 그냥 되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데 그냥 갖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셨죠? 그렇게 해서 예, 구글을 갔는데 역시 근데 김영진님은 참 인턴 때부터 남달랐네요. 근데 아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한테 이거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네. 마운틴뷰가 이제 구글 본사인데 제가 사는 데가 그 근처인데 이제 저는 인턴은 뉴욕으로 갔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뭐 마운틴뷰권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서 좀 다른 도시도 좀 살아보고 네. 싶기도 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앞에 거 편집해 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뭔 상관이야. 사실인데 뭐 어쩔 거야. 네 아무튼 네.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인턴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단 경험 쌓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가야지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풀타임 잡을 때는 이제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도 이제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뭐 풀스택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네, 뭐 기타 등등 집중하는 네. 분야가 조금씩 다르죠. 그때쯤에는 약간 아 이런 쪽을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런 고민이 있었죠. 아 그러면은 인턴십 때보단 좀 더 이제 적은 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나요? 사실 이거는 제 유학 나올 때부터 전략인데 저는 어플라이는 항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때도 한 10군데 회사 한 것 같고 네. 풀타임 때도 한 10군데 한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들도 네. 어플라인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뭐랄까 좀 안전빵 보험 같은 게 좀 필요하니까 최대한 많이 그렇죠. 이제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되는 걸 좀 찾아봐야죠. 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잡서치를 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가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잡서치 관련해서 팁을 달라고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회사를 인터뷰를 좀 많이 잡고 네. 좀 별로 그렇게 안 내키는 회사서부터 네.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의 순서로 인터뷰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좀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인터뷰 실제 시점을 잡을 때 좀 앞에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회사 좀 돼도 갈까 말까 고민이 될 네. 만한 회사를 먼저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네, 네. 뒤에 이제 좀 더 가고 싶은 회사를 잡으면 이제 연습이 좀 더 된 상태에서 좀 가고 싶은 회사의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좀 더 이득이 된다는 네. 얘기죠. 왜냐면은 그 이제 인터뷰라는 게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실력이라는 거랑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수능을 본다고 해도 자기 그 내신 실력이랑 수능 보는 그 실력이랑 또 약간 다르잖아요. 참 근데 좋은 비유네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 볼 때 보면은 정말 인터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잘하는 애들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라서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인터뷰 봐서 모의고사를 좀 보면서 이렇게 감을 잡아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인터뷰를 좀 잘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코딩 인터뷰를 이제 실제로 볼 때 뭐 준비를 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코딩 인터뷰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코딩 인터뷰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들 이제 다 많이들 예,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화이트보드를 앞에 두고 네, 뭐 코드를 짜봐라 이제 네. 뭐 알고리즘을 이제 쓰고 그거를 설명해 보아라라는 문제라든가 내지는 네, 네. 어떤 테크니컬 컨셉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아라라든가 네.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그 예시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약간 그 프로덕트 디자인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인터뷰 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추천 엔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겠느냐. 뭐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디자인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적인 레벨에서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짠다면 피처는 뭘 가져올 것이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떤 특정 모듈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모든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기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요. 맞아요. 그거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사실 좀 그 인상을 좋게 남기는데 되게 유의미하죠. 그래서 그 주로 뭐 책을 보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웹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나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인터뷰 익스포스트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있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프로그래밍 인터뷰 익스포스트. 네. 예, 뭐 프로그램 인터뷰를 파헤친다 뭐 이런 네. 책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세컨드 에디션이었는데 지금은 서드 에디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좋고요. 왜냐면은 결국 이 프로그래밍 인터뷰들이 데이터 스트럭처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써서 이 문제를 풀지가 이제 항상 메인인데 네. 이제 그 책은 데이터 스트럭처별로 이렇게 간단히 요점 정리해주고 예시 문제 풀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 풀 거 냅둬주고 그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 그거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책들 사실 되게 많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리트 코드라는 사이트 있는데 네, LEET 예, LEET 코드 거기가 네. 들어가면 이제 문제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플랫폼 상에다가 직접 코드를 답을 적어 놓고 서밋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필요한 요구되는 타임 컴플렉시티 안에 문제가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가 거기서 바로 채점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거기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책 한 권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쭉 보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뭐랄까 최신 문제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파악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군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네,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뭐지? 목업 인터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모의고사는 이제 좀 마음에 덜 드는 회사를 먼저 본 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네. 실제로 그런 회사 인터뷰를 보기 전에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네, 네. 뭐 다른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실제 인터뷰 보는 것처럼 좀 이제 나를 인터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목업 인터뷰도 네, 많이 네. 하죠. 네. 그런 것도 좀 하셨나요? 예, 그런 거 하기도 했고 해주기도 좀 했고요. 해주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살짝 언급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제 컴퓨터에서 코딩을 잘하는 거랑 화이트보드에서 코딩을 잘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코딩을 잘하는 거랑 이 세 가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코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코딩하는 걸 못해가지고 인터뷰를 실패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를 think aloud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 좀 크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인터뷰어에게 하나하나 전달을 시켜서 네. 인터뷰어가 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진짜 문제 정말 한 방에 잘 풀 수 있으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긴장되고 그러면 또 생각나던 것도 잘 안 나고 이러니까 좀 더 차근차근 문제를 네. 풀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인터뷰어한테 알려줘야 이제 인터뷰어가 평가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그 인터뷰어들이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측면에서 그냥 코딩을 잘하는 엔지니어를 뽑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같이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막 이상한 막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애 데리고 같이 일하려고 하면 또 답답할 테니까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Think Out Loud가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뭐 한국에서 이제 직접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더 다른 더 지금까지 얘기 못했던 다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한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자나 뭐 법적인 이슈는 이제 차치하고 네네. 실제로 회사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느 회사 나왔고 다녔었고 어느 학교 나왔었고라는 걸 보긴 봐요. 근데 그게 딱 어디까지냐면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레주메 한번 쭉 훑어보고 얘가 뭐 하는 애지 하고 딱 볼 때까지 거기까지거든요. 그렇죠. 방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얘가 뭐 스탠퍼드를 나왔던 MIT를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카이스트를 나왔던 상관이 없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코드 한 줄 써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얘가 할 줄 아는 애다 모르는 애다로 갈리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잘하는 애다 더 잘하는 애다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서류 부분만 통과 잘 하시고 나면은 뭐 실제로 그냥 자신의 백그라운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 이들 보면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가장 진짜 스트레스를 맞방울 받았던 적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섀도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섀도우인데 인도애가 인터뷰하고 중국애가 인터뷰였어요. 근데 하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요. 서로 액센트가 너무 세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만 알아듣는. 네. 중국에는 중국말 하듯이 영어하고 네. 인도는 인도말 하듯이 영어하고 저는 네. 이제 가운데서 이제 들으면서 아, 너네 진짜 힘들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이제 영어 실력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인터뷰 하는데도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하긴 한데 덜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터뷰 과정을 붙을 자신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기 했던 프로젝트 말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주메가 써 있으면 보통은 이게 레주메를 구성을 하실 때 나한테는 이걸 물어봐 주세요라고 구성을 하시면 좋아요. 딱 거기서 딱 눈에 띄는 프로젝트 딱 하나가 있게. 뭐 바로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이 큰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네. 거 딱 눈에 띄게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 나면은 모든 인터뷰에서 모든 인터뷰어가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눈에 잘 띄게 좀 위쪽에다가 네. 배치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내가 그걸 얘기를 하겠다고 해도 되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아까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모의고사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몇십 번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죠. 이제 정리가 어떤, 진짜 잘 돼요. 네, 어디, 네.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좀 더 어필이 되고 어떤 네. 부분을 좀 버려야겠다라든지 네. 네. 처음에는 막 좀 약간 버벅됐는데 나중 가면 막 아 내가 들었던 좀 감동적인데 이렇게 되게 막 몇십 번 하고 나면 네.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 이 베이 지역으로 좀 오고 싶어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또 이 김영진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뭐, 전 얼마든지 연락 네, 주시면은. 참, 이 인터뷰, 링크드인에서 인터뷰 경력 3년 넘게 하신 김영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께서 선수 인터뷰 과정을 카운슬링 해주시는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건 공짜로 해주지 말라고. 아, 다크나이트 조커가 네. 그랬는데. 아, 뭔가 좀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입소문이 타면 또 그때. 아, 이제 강남에서 과외하는. 저 선생님이 그 잘 가르친 애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워낙 트렌드도 바뀌고 막 그러는 거라서. 네. 요새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gdrinbayarea@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 이제 첫 방송인데요. 저희가 첫 방송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청취자분이 어떻게 또 계셔가지고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첫 방송을 하기 전에 청취자가 있어요? 저 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제품 출시할 때 이제 처음 데이터 미리 좀 수동으로 넣어놓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골드 스타트.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뉴얼리 이제 질문을 이제 한국에 있는 분으로부터 받아봤는데요. 이 팟캐스트는 그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꼭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도 또 다양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받은 질문은 뭐냐면요. 기획자도 베이 에어리어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김영진님과 함께 또 대답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김영진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그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부터 일단 얘기를 간단히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영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베이 에어리어에 그대로 1대1 매칭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찾자고 하면은 PM,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혹은 요새는 또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르는 회사들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좀 생겼죠. 네네. 네. 이제 기획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제 뭔가 실제로 그 아이템을 기획하고 이제 그거를 진행시키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좀 그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상품을 기획하고 하는 거는 그냥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회사들에서 네. 근데 대신에 이제 PM이라는 그 직함이 하는 일은 어떤 식이냐고 하면은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세일즈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한데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프로덕트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체 일에서 그런 직함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다 빼고 남는 거. 그거 다 아는 사람이 PM이라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이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조율 그리고 네. 뭐 어떤 피처와 뭐 일정 조율이라든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개발자들과 뭐 디자이너들 사이의 네. 어떤 네. 조율 뭐 이런 모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들을 일단 다 한 몸에 떠안는 게 일단 PM이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PM이란 게 좀 약간 이제 여기서도 어떤 회사의 어떤 부사냐에 따라 되게 다른 느낌을 좀 쓰여지는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로 봤을 때는 똑같이 PM이란 타이틀을 가졌는데도 전혀 다른 스타일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링크드인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어떤 PM은 이제 굉장히 자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네. 자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 프로덕트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엔지니어가 하고 그럼 엔지니어가 막 그렇게 못 만든다 하면 또 엔지니어가 싸우고 막 네. 그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제가 있었던 레커멘데이션 프로덕트 추천 프로덕트 있는 팀의 PM은 자기가 그렇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돌려요. 막 AB 테스팅 데이터도 막 자기가 돌리고 막 그래서 막 AB 테스팅 해서 아 너네 이번 모델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던데 맞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저희랑 그런 걸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 정말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자군 아 PM이군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걔는 좀 되게 특이한 애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이버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 PM이랑 근데 이게 기획자랑 비슷한 거 맞나요? 저 사실 제일 가까운 거 같아서 이거 PM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기획자라고 부르는 직군이 아마 PM 직군에 가장 일치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 지역에서의 이 PM이 대략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취업이 어떤 취업 상황이 어떻나요? 일단은 PM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엔지니어보다 훨씬 적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myvisajob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2015년 기준으로 H1B 비자, 그러니까 취업 비자죠. 취업비자를 받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제일 많은 이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구글, 1위가 구글인데 구글에서 47개의 비자를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이 2위가 아마존 22개, 그 다음이 시스코 시스템즈 14개, 4위도 페이스북 똑같이 14개, 5위가 진가 12개. 그 이하는 다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말한 5개 회사는 정말 모두가 이름을 다 아는 내로라하는 IT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H1B를 발급하는, 1년 동안 발급하는 이 비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뭐 그린카드가 답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자 넘버는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그냥 뭐 이민자한테, 뭐 이민자랑 여기 사는 사람을 떠나가지고 그냥 PM이라는 잡 자체에 대한 공급이, 이제 수요가 좀 더 적은 거가 한 가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PM이라는 잡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이빨을 많이 털어야 되는 잡이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이렇게 어학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하기가 조금 더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네. 있죠. 사실은 네. 저도 되게 PM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내가 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결국은 엔지니어를 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예, 그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특히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직군이다라는 얘기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myvisajobs.com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군으로 H1B 비자를 2015년 서포트한 회사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1위가 역시 구글, 총 2024개의 비자를 H1B 비자를 2015년에 서포트했습니다. 2위는 인텔 503개, 3위는 페이스북 402개, 4위는 Cerner라는 회사네요, 396개, 5위는 모토롤라 모빌리티 301개. 그니까 일단 단위 자체가 좀 다르네요. 일단 뭐 구글은 예. 2000개가 넘어가고 나머지도 쭉 한 100몇 개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쭉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 베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취업하기는 좀 더 이제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그런 비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업데이트된 근황 얘기도 들어보고 뭐 그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불러주시면 네, 저희 팟캐스트는 뭐 그 청취자가 원하면 또 어디든지 달려가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또 김영진 씨를 다시 모셔서 또 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싶다 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생기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놔요. 그럼 제 팟캐스트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1번 1번 김영진 gdrinbayarea@gmail.com 1 김영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경쟁할 사람이 없어. 네, 여기까지 김영진 씨와 함께한 베이 공돌이 그들의 가정 사적이고 주관적인 대화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